우리나라에서 함경북도 북부 피해 복구 지원 투에 정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리원 단광을 비롯한 황해북도 안의 단광들에서 북부 피해 복구 지원 투장에 보낼 설비와 자재, 인민소비품 증산으로 들끓는 공장 기업소들의 필요한 속탄 생산 계획을 매일 120% 이상 넘쳐 수행하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송 애자 공장에서는 며칠 사이에 수천 개의 애자를 생산하여 함경북도 성배전부와 청진 철도국에 보내줘 전력 공급을 정상화할 수 있게 하는 데 이바지했으며, 평양 3.16 조은선 공장에서는 복구 지역에 보내줄 조은선유에 대한 생산을 완료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순천 세멘트 융합기업소에서는 한 주일 남짓한 기간에 피해 복구 지원투에 필요한 5,000여 톤의 세멘트를 생산했으며, 생산된 세멘트를 지체 없이 북부 피해 복구 지원선에 보내주기 위한 조직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중기계융합기업소와 안주조련물공장을 비롯하여 여러 공장 기업소의 노동계급도 북부 전역에서의 전화비복의 기적적 승리를 위해 증삼돌격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